지금 생각이 나요. 그때와 함께 했던 일들이 그 사람은 잘해주나요. 나와의 추억이 잊혀질 만큼 아직 난 모르겠어요. 그대와 헤어졌는지 우리가 정말 이별했는지 그리워도 그리워도 그리워할 수 없다는 그게 난 너무 싫어요. 사랑해도 그대를 잊어만 안 해줘. 잊을게요.